내 두 눈이 내 기억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데 마주 닿은 손에 온기 사랑이라고 말을 해줄 이 세상 단 한 사람 귓가에 자꾸 들려 속에 시작된 거죠 이제 숨겨왔던 사랑의 이름을 불러요 불러요 이렇게 그대만 그대만 그 하나만 난 기다려 그대만 그 하나만